인터넷에 나를 쳐보면 이제 내 노래가 나와.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가수가 된지 넌 알까. 유명하고 파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뿐이니까. 네가 날 보고 날 알아듣고 내 생각하라고. TV에 나와 노래해. 혹시 네가 볼까봐 날 들으면 날 본다면 날 찾아줄까봐 길을 쓰고 노래해. 그의 날은 너 위해 그때가 하지 못했던 때부터 살다가까지 네가 없던 건 없으니까 솔직히 터놓고 말해. 모든 너와 내 얘기니까 내 노래를 듣고 내가 울고 내가 슬퍼하고 혼자 미치는 나의 이유를 넌 알 것 같은데. TV에 나와 노래해. 혹시 네가 볼까봐 날 들으면 날 본다면 날 찾아줄까봐 길을 쓰고 노래해. 몇 분짜리 너